딱 봐도 티가 나 그녀 툭 하면 티가 나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해줬을 텐데 왜 나빠 너보다 잘했어 들려 똑같지 않았어 멋대로 손가락 지른 말라고 말했을 텐데 I don't care, I don't care 넌 나 따라해, 따라해 하나같이 똑같아 보여 어, 지겨워, 지겨워 재미없게 왜 이래, 왜 이래 새참 속에 새처럼 oh, 너는 나를 가둬두지 마 어서 일어나 hey, Ready, 끝내줄게, action, action. 디스 던지게, action 들려들대로 가잖아 절대로 듣지 말라고 말해줬을 텐데 왜 나빠 멋을 좀 알았어 들려 겁내지 않았어 내게 손가락 지른 말라고 말했을 텐데 I don't care, I don't care 넌 나 따라해, 따라해 하나같이 똑같아 보여 어, 지겨워, 지겨워 재미없게 왜 이래, 왜 이래 새참 속에 새처럼 Fight back!